거리 비가 내리는 광목동 거리 그 골목 그 좌측 우리가 만나던 곳 그 모습 그 미소 지금도 보이는 곳 다시 찾아온 광복동 거리 비가 내리는 광복동 거리 잊었던 사람이지만